멀어진 그 시간에 무작정 네 손 잡고 너의 무릎을 베고 잠깐 이 차에서 바람만 봐도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둘도 없이 소중했던 우린 추억이 아닌데 내 사랑인데 날 웃게 해준 넌데 다를 수 없이 멀어진 우린 되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전해와 사랑이 따뜻하게 다가와 설레이는 마음에 널 꼭 끌어안고서 좀 더 잊자 했어 바라만 봐도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소중했던 우린 추억이 아닌데 내 사랑인데 날 웃게 해준 넌데 다를 수 없이 멀어진 네 맘이 한 번 더 뛸 수 있을까 항상 곁에 있던 너는 소중하게 숨겨뒀던 선물처럼 기다려준 한 사람 널 안아본다 다시 찾아온 설렘 이젠 내 모든